말 대신 꽃 한 송이 보냈나 나비 같은 그 마음 나를 좋아했나 봐 꽃 이야기 해주더니 외롭다는 말 대신 노란 꽃을 보냈나 그러니까 그 사람 나를 사랑했나 봐 꽃 이야기 해주더니 서로가 마음은 있었으면서 마지막 인사는 흰 장미였다네 아 잊어버리려고 눈을 감아버려도 피고 지는 꽃이야기 창가에 흩어지네 사랑한단 말 대신 꽃 한 송이 보냈나 나비 같은 그 마음 나를 좋아했나 봐 꽃 이야기 해주더니 서로가 마음은 있었으면서 마지막 인사는 흰 장미였다 꽃이야기 창가에 흩어지네 창가에 흩어지네 창가에 흩어지네